하얗게 물든 거리를 여미고 걸어가요. 하얀 입김이 내 앞을 메우고 이어폰 넘어 들리는 거리에 겨울 꺼진 손끝에 붉게 물들던 뺨 지린 두 손을 마주 잡고서 그대와 걸었던 그 밤 하얗게 비운 눈꽃 속에 다시 선명해져요. 그댄 이제도 괜찮아. So I'm missing you.